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UPI 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과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강소 약수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이출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정밀 조종 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지도하신 소식도 올렸습니다. 인터넷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